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캄보자 왕국 독립 63돌세의 점에서 8일 이 나라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캄보자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할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